오늘 이 시간에는 융화음악 뮤트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비용사가 가는 길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병사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뇨병사의 이용예 노래 부르자.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추억의 노래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들의 노래. 이상으로 용화음악 미웃곡을 보내드렸습니다.